이 자리를 난 지킬게. 그를 잊을 수 있게. La la la la la la. 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이 자리를 난 지킬게. 그를 잊을 수 있게. 'Cause you are the one for me and I feel.